H UBS. Hops Briefing.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긴 하루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헙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선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저희 헙스 브리핑에선 바쁘실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한 뉴스들만 콕콕 집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공지능의 상용화에 따라 넓어진 상용 범위, 그에 따라 다수의 기업이 AI 면접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로운 면접 방식에 대한 취업 준비생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고교 과학시험에서 비슷해 보이는 두 단어를 바꿔 썼다는 이유로 서술형에서 0점을 받은 사연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둘러싼 두 의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최근 기업 상당수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역량 검사, 면접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 과정에서 고양이 술래 잡기, 마법약 만들기와 같이 황당한 게임이 등장하는 것이 황당하며 전반적으로 해당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취업 준비생들이 눈에 띕니다. 평가업체 측은 이러한 테스트가 정보를 단기적으로 기억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경험자들에 의하면 운적인 요소가 너무나도 개입해 오히려 공정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검사를 실시하는 동안 무표정을 유지해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에 많은 이들이 불편함은 물론이고 부담감이 두 배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권에 대한 불만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원격 면접을 위해 조용하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역시 하나의 부담감으로 다가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면접을 개최하기 위한 학교 등의 공간을 따로 대관하지 않아도 돼 경제적인 비용에서의 효과를 인공지능 면접의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역으로 피면접자의 여건과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겁니다. 더불어 윤지환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도 학습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오답이나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면접의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교 1등 아이가 0점 처리됐어요 라는 제목의 사연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로 추정되는 작성자 A씨는 고1 아이가 지금까지 전교 1등이었는데 20점짜리 서술형 문제에서 0점 처리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해당 문제는 솔레노이드에서 도선을 어떻게 감아야 하느냐는 문제였으며 정답은 많이 감는다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자녀는 답안으로 촘촘하게 감는다라고 기입해 0점 처리됐고 A씨는 이에 대한 억울함을 표현했습니다. 지구과학을 전공한 해당 학교의 교사는 물론이고 그 외의 과학교사들은 촘촘하게 감을 경우 부분적으로만 촘촘할 수 있어 틀린 답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솔레노이드 개념을 설명할 때 촘촘하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자료 역시 다수 존재하며 촘촘히라는 단어 역시 많이와 함께 쓰이거나 거의 같은 뜻으로 설명된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과학 과목에서의 변별력을 말장난에서 내려는 시험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A씨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자기장의 세기는 촘촘히 감아야, 전류의 세기는 많이 감아야 더 커진다는 물리학 자료 이미지를 첨부해 이는 오답이 맞다는 댓글을 단 네티즌 역시 존재했습니다. 11월 6일 헙스 브리핑에선 인공지능 면접의 상용화와 이에 따른 불만, 그리고 한 단어의 혼용으로 서술형에서 0점 처리된 학생과 이를 둘러싼 두 의견의 대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헙스 브리핑은 유익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1월 6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밤부터는 강원 산지 등에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한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특히 인천, 경기 서해안과 충남 북부 서해안, 강원 영동, 제주도 산지에는 순간풍속 초속 25m로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윤지우, 아나운서 이서빈, 그리고 엔지니어 최시중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 UBS